구석기 시대의 동굴 속의 벽화를 보면 들소 같은 힘센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동물들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사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경외와 숭배의 대상이었다고 하죠. 잡아먹는다는 행위는 어쩌면 그 대상을 담고 싶어하는 숭배의 또 다른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숭배하지 않고도 경외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세상, 먹을 것들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세상, 그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병을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간 집단의 이 오만 방자함이 아닐까요? 앞선 영화 음악 오늘 첫 곡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 중에서 블루 스테이츠의 시즌송이었습니다. 그 데니 보일 감독의 28일 후는 그 분노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서로 접촉을 꺼리는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바이러스가 사실 무서운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서로를 멀리하게 되는 것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병 자체도 무서운데요. 저는 그 작년쯤인가요? 사스의 공포가 전 세계를 이렇게 뒤덮었을 때 가장 끔찍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계속 멀리하게 되는 그 상황. 조금이라도 닿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감추고 다니는 그 상황이 무서웠는데 이번에 그 조류독감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가장 싼 육류,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그 닭과 그리고 최근에는 돼지까지, 돼지고기까지 먹을 수 없게 됐는데요. 사실 그 닭은 많이 끓이면 75도씨 이상으로 끓이면 전혀 조류독감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하죠. 그런데 그 조류독감이라는 건 우리 먹을거리에 우리가 먹는 음식 모든 것에 병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섬뜩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면서 너무 칙칙하게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살면서 무언가를 병균들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이러스가 세상을 첨가로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화학약품으로 혹은 사료로 혹은 그 어떤 알 수 없는 것으로 동물들에게 옮긴 병을 우리가 다시 받는 이 시점에서 사는 방식을 좀 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전부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이 속도 그만 멈추자 이렇게 좀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이 경제 성장, 소비하는 거, 여기저기 약치는 거, 혹은 뭐 군비 경쟁 이 모든 것들 다 어느 한 나라가 어느 한 개인이 멈출 수 없으니까 너무 꿈 같은 얘기죠, 그렇죠? 다 손잡고선 지금 모두 그만 멈춰 언젠가 가능할까요? 2월 방학이면 시차가 뒤바뀐 올빼미족 예비 고등학생입니다. 하신 충북 청주의 황관우 학생. 새벽에 잠도 안 오고 어그적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아까워서 두 가지를 시작해봤는데 첫 번째는 영화 보기고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은 침대에 누워서 라디오를 듣는 건데 그러니까 수면제 역할을 라디오에 부탁하는 거죠 라고 하셨어요. FM 영화 음악이 수면제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영화 음악을 다 듣고도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잠들었지 뭡니까? 요즘에 라디오를 집중하다 보니까 역시 올빼미족 생활은 계속이 된다는 이야기 하셨는데요. 학교 개학하고 나면 어차피 심야 방송, 특히 FM 영화 음악은 잘 듣지 못하시겠네요. 바른 생활 사나이가 되실 테니까. 그러니까 개학하기 전에 실컷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곡 한번 들어보세요. 참, 다음 곡 들려드리기 전에 저희 주소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 주소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고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또 우편번호는 150에 600번입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imbs.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오시고요. 이번 주에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선물은 유니버셜 뮤직에서 제공하는 Love Me If You Dare 사운드트랙입니다. 참, 그리고 저희 그 팀 버튼 감독의 빅피쉬 그 시사회 청취자 초대 명단을 인터넷에 고지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황관우 씨 제가 함께 들려드리려고 했던 그 곡은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이준환 씨가 신청하신 곡이에요. 고3을 마치고 막 20살이 되신 분. 이분이 요즘에 대학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갈등이 많이 된다고 이 곡을 들으면 좀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하셨어요. Knocking on Heaven's Door에서 주인공들이 마지막으로 바다로 갔을 때 나오는 노래 젤라히가 부르는 같은 제목의 곡입니다. Knocking on Heaven's Door. 27시의 액터. 네가 결혼한다면 그건 일종의 범죄 아니야? 너 같은 스타일이 결혼하면 평생 신랑 하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난 자신 있어. 절대로 들키지 않을 자신. 여자는 말한다. 결혼은 결혼대로, 연애는 연애대로 잘 해낼 거라고. 그리고 절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연희는 맹랑한 여자다. 얄미우리만큼 계산적이고 무시 못할 만큼 현실적이다. 그러나 엄정화가 연기하는 연희에게서는 이상한 연민이 느껴진다. 험한 세상을 함께 걸어갈 동지의 냄새가 난다. 1993년 눈동자라는 노래로 데뷔한 가수 엄정화는 같은 해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로 필모그래피의 첫 줄을 채웠다. 그러나 이후 마누라 죽이기처럼 유부남의 불륜 상대 정도가 그에게 떨어지는 역할의 전부였다. 뮤직비디오 속에서는 유리미로 속에 갇힌 배반의 장미로, 로봇 같은 동작으로 몰라를 반복하는 사이버 인형으로 소비되었고, 인공미가 더해진 얼굴 생김새나 성적인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몸매는 곧잘 그녀의 연기력을 폄하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엄정화는 언제까지나 방송사 합창단 출신의 섹시한 댄스 가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그녀를 10년 만에 스크린의 주인공으로 불러들인 사람은 바로 데뷔작의 감독 유화였다. 젊은 여자에게 오피스텔 키를 건네는 마초 남성이 아니라 결혼 전 애인에게 옥탑방을 선물하는 전복적인 여성 캐릭터. 그간 남성들의 성적 판타지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했던 엄정화에게 결혼은 미친 짓이다의 이 역할은 여러모로 무리한 도전으로 느껴졌다. 네가 그 자식을 만나고 내가 그 아르바이트 여학생을 만났다면 지금쯤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자? 옆방에 있겠지. 자는 게 낫겠다. 그리고 그 아르바이트 여학생한테 소근소근 묻겠지. 내가 예정대로 선을 봤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쇼무대에서 보여준 과장된 연출을 배반한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의 무덤덤한 연기. 이것은 이 늦깎이 복학생의 이름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욕망의 부름에 충실한 그 특유의 캐릭터는 다음 작품 싱글즈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성에 대해 노골적이고 의리를 중요시하며 결국은 미혼모의 삶을 선택하는 용감한 여자 동미. 그렇게 주인공 난안의 성장 영화였을 싱글즈는 엄정화의 등장과 함께 두 여성의 버디무비로 둔갑한다. 왜? 결혼도 안 할 거면 애를 왜 낳아? 내 애니까. 뭐? 내 애니까. 너 백수야. 어? 너 애 낳으면 앞으로 너 직장도 묻었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네가 결혼은커녕 데이트도 못할 거야. 그래도 좋아? 어? 나나 왜 구질구질하게만 생각해? 나 원래 결혼 생각 없어. 데이트를 왜 못하냐? 이렇게 섹시한데? 나 돈 많이 벌 거야. 그래서 우리 애랑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야. 그녀는 청순한 꽃무늬 원피스나 수줍은 미소로 스스로를 포장하지 않는다. 목끝까지의 단추를 올려 채우고 내숭을 부리지도 않는다. 대신 애인에게 차이고 펑펑 우는 우리에게 따뜻한 어깨를 내주고 늦은 밤까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짜릿한 육도 문자를 날려준다. 속이 후련하게 소리지르고 배가 찢어져라 웃고 노골적으로 유혹한다. 뭘까? 음반시장의 불황 속에도 90년대를 풍미하며 살아남았던 엄정화의 원시적인 생명력은 충무로에서 점점 자신의 영토로 확장해 나가는 것으로 다시 한번 빛을 발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녀의 어색한 쌍꺼풀이나 매번 달라지는 얼굴에 대한 시시껄렁한 잡담을 멈춰야 한다. 대신 이 솔직함과 대범함을 무기로 포효하는 충무로의 하이에나를 조금 더 따뜻한 손길로 길러내야 한다. 노화를 인정하지 않는 만년 소녀 콤플렉스와 스스로를 박제시켜버리는 신비주의 매니지먼트 속에서 충무로 여배우들은 점점 더 자신들의 영토를 척박하게 만들어가고 있다. 엄정화는 그 땅에 뿌려질 걸쭉한 거름 같은 여자다. 여자들의 든든한 동지로, 남자들의 속 깊은 이성 친구로, 치명적인 매력의 요부로 스크린에서 늙어갈 엄정화는 그렇게 천상 배우다. 네, 27시의 액터 엄정화. 엄정화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들었던 곡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중에서 엄정화가 불렀던 눈동자. 그가 부른 그 노래가 이 영화 속에 삽입이 됐네요. 그리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 중에서 김준석의 영화음악 메인 테마로 쓰였던 샤핑 들어봤고요. 또 김명성, 신수연 씨가 신청하신 바로 그 곡 영화 싱글즈 중에서 러브홀릭의 놀러와 들어봤습니다. 또 싱글즈 중에서 또 한 곡 들어봤는데요. 역시 김준석의 영화음악을 맡았어요. 메인 테마의 그 4개 버전인 싱글즈 3까지 들어봤습니다. 니콜 키드먼, 주드러, 르네 젤거, 콜드 마운틴.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단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엽사장 MBC 예쁜 엽사장 나와 나와 나나나 음악이 있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알폰소 아라오 감독의 구름 속의 산책 중에서 영화의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가 네 명의 마리아치와 함께 연주하던 그 곡 마리아치 세레네데였습니다. 민동현의 DVD 만담. 이 유쾌한 음악과 함께 이번 주부터 모시는 손님이 있습니다. 지우개 따먹기라는 작품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편 영화 감독, 바로 지우개 따먹기의 민동현 감독과 함께 DVD를 둘러싼 아주 유쾌한 이야기들을 이번 주부터 나눌까 하는데요. 민동현 감독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DVD. 아마 DVD 플레이어가 없는 청취자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그래도 그 DVD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비디오 테이프와는 달리 그 DVD만의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예, 예. 그 매력들을 아마 민동현 감독께서 이번 주부터 풀어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어요 오늘? 예, 그 오늘 뭐 첫 시간이고 해서요. 예, 저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가늠도 안 되고 네. 예, 그런 와중에서 그 DVD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디오랑은 좀 다른 게 뭐 화질보다는 그 영화의 뒷 얘기들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고 네. 좀 그런 면이 DVD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골라온 거는 그 이 감독의 영화를 보면은 참 감독이 궁금해지는 영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 타란티노의 네. 예, 그 데뷔작 예, 저수지의 개들의 DVD를 골라왔습니다. 네,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저수지의 개들 그 DVD로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아마 서플리먼트들이 뭐 풍부한 모양이죠? 예, 그 원래는 그 그렇게 서플리먼트 풍부하게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그 2002년에 그 92년도에 만들어진 이 영화의 10주년이 됐을 때 그 10주년 기념판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10년 지나서 다시 모인 그때 사람들이 다시 인터뷰하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 있고요. 네. 계속 메이킹 필름이나 이런 건 담겨져 있지 않고 그때를 회상하는 그 배우들과 감독들과 그리고 퀸틴 타란티노가 영향받았던 뭐 작가, 그다음에 감독, 배우 팜 그리어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인터뷰가 위주가 되어 있는 서플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퀸틴 타란티노 감독의 그 독특한 면모만큼이나 인터뷰한 뭐 배우나 혹은 그의 지인들, 존경하던 뭐 감독이나 그 사람들의 인터뷰도 뭔가 독특하고 색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예, 내용인가요? 뭐 엽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네.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인터뷰가 길지가 않고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좀 인터뷰가 깁니다. 그러니까 그 에디 벙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참 안 어울리게 웬 할아버지가 그렇게 같이 껴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네. 그 미스터 누구였지? 미스터 블루로 나왔던 네. 예, 그, 아니 오늘 방송이 처음이라서 예, 미스터 블루로 나왔던 에디 벙커라는 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원래 쿠엔틴 타란티노의 옛날부터 친구였던 분인데 예? 실제로 10년 넘게 그 형무소에 들어가 있다가 나온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직접 뭐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에 나오는 그 수다스럽고 막 그 막 그 비속어들을 난무하는 네. 그런 느낌의 것들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밖에도 뭐 로저 코만이라든가 그러니까 퀸틴 타란티노를 이제까지 만들어줬던 사람들에 대한 인터뷰들이 담겨 있고 네. 그다음에 배우들의 인터뷰들도 참 이게 타란티노답다 싶은 게 이제 각 배우들에 맞게 그 인터뷰 구성들을 다양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요? 뭐 팀 로스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서 네. 인터뷰를 하면 네. 그 중간중간 장면에 그 싱크로나이즈 하는 장면이 네. 나오면서 예. 뭐 이렇게 진행된다거나 그다음에 뭐 그 숀 펜의 동생이죠. 크리스 펜 같은 경우는 화물차 안에 가둬놓고 그 화물차가 막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차가 덜컹거리면 네. 카메라도 같이 덜컹거리고 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인터뷰를 딴다거나 그리고 이제 정말 엽기적인 거는 이 DVD 서플먼트의 주된 주제는 타란티노 나는 잘났다. 네, 그 주제로 지금 일관되게 지금 네. 유지가 되거든요. 예. 주구장창 자기는 잘났고 뭐 썬댄스가 예. 92년도에 자기한테 상을 안 준 건 잘못된 거고 뭐 그것들을 매우 검증하면서 그걸 스스로 말하는 네. 것이 아니라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아, 그 이야기를 스스로 얘기도 하고 아하. 네. 아무튼 뭐 기가 차죠. 보는 네. 사람들이 보면은 예. 난 사람이다 이런 네. 느낌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뭐 시나리오 앞에 뭐 주윤발 뭐 그다음에 오우삼 장립 고다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정말 이 작품을 만들게 됐던 도움을 준 분들의 이름을 적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영화에 옮기고 싶었지만 영화에 이제 뭐 타이틀에 넣는 게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시나리오만 적었다는데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한 명씩 이제 거론을 하는데 네. 대개가 아 그때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로다. 뭐 이젠 나보다 못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좀 그런 쪽으로 가는 장난조로 네. 그 부록을 채웠군요. 서플리먼트를. 네, 그렇죠. 장립 고다르에 대해서도 네. 아주 뭐 비판적으로 네. 예, 그 사람은 한때 유행의 유행 같은 감독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아주 대단하죠. 예,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마 좀 매장당할 것 같은데요. 예, 향후에 뭐 극장에 출입하기 힘들고 네. 그렇지 않을까 그 인터뷰에 참여했던 배우들은 감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 했어요? 감독에 대해서요? 네. 그러니까 특히 좀 그 촬영장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 좀 궁금한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그 저수지의 개들의 보스로 출연했던 배우가 있습니다. 그 로렌스 턴이라는 배우인데요. 네, 로렌스 턴이요. 네. 그 배우가 딱 10주년이 된 200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곳 그 이 DVD 서플에도 그분을 좀 약간 추모하는 내용의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그 배우가 정말 대판 타란티노랑 싸우고 네. 네, 촬영장에서 난리 피고 네. 네, 그래서 심지어 타란티노한테 해고당하고 뭐 그 정도로 뭐 둘이 아주 안 좋을 정도로 뭐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죽은 분,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애정 같은 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예. 인터뷰들이 전부 뭐, 그 사람은 뭐, 내 동생하고 뭐, 대판 싸웠고, 뭐, 우리 집에 와서 3박 4일 동안 술만 먹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이게 뭐, 이렇게 기리는 건지, 이게 돌아가신 분한테 욕하는 건지, 뭐 네. 그런 걸 좀 가능하기 힘들 만큼, 예, 좀 재미나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배우들의 인터뷰가 이 브로그에 가득하고, 그 외에는 또, 네, 그 외에는 커먼터리가 있는데 네. 그 저는 솔직히 그 스필버그 감독이 자신의 영화에 커먼터리를 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약간 생각이 비슷한데 영화를 보면서 그 커먼터리를 같이 듣는다는 네. 게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영화를 저,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네. 모르는 청취자를 위해서 커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네. 이제 감독이 감독의 목소리를 그 위에 입혀서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데 여기에 나는 이런 의도로 이 영화를 만들었으며 이때 저 배우의 저 의상은 사실 누가 열심히 준비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렇죠. 말을 네. 입히는 거죠. 네. DVD만의 것도 특색이라고 그렇죠. 할 수 뭐 있죠. 뭐 스태프들이 할 수도 있고 네. 배우들이 할 수도 있고 근데 뭐 재미내게 하는 뭐 감독들은 그나마 뭐 만담처럼 들릴 수 있는데 네. 참 어떤 감독들은 참 이렇게 안쓰럽게 커멘터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루하죠. 예, 지루하고 참 그 아는 것도 얘기해 주시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저는 별로 달갑게 생각하진 않는데 이 저수지의 개들의 커멘터리는 좀 독특한 게요. 롤링스톤즈의 그 영화 평론을 그 비평하는 비평가나 각종 네. 그 저널리스트들이 그 커멘터리를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영화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싶은 부분들만 이렇게 예. 편집이 돼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 그러니까 롤링스톤즈의 그 평론가는 주로 음악, 이 저수지에게들의 흐르는 음악들에 대해서 네. 아, 이것이 왜 탁월하고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또 이렇게 커멘터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은 참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 커멘터리는 일종의 저수지에게들 평론 종합한 정도가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수지의 개들에 대한 예. 다방면적인 어떤 교과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배우들의 입장, 그다음 제작할 때 입장, 그리고 이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구상에서 영향받았던 감독들이나 제작자들이나 작가들에 대한 또 인터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영화가 이제 만들어졌을 때 썬댄스에서 92년도에 썬댄스에서 이게 뭐 화제가 됐었는데 그 당시 썬댄스 같이 출품했던 감독들 인터뷰와 함께 썬댄스에 관한 약간의 평 지금 또 10년 후에 썬댄스가 좀 달라진 점 네. 그러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 타란티노와 타란티노 중심 문화에 대한 포괄적인 어떤 교과서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저수지의 개들 이 DVD 타이틀은 그 10주년 특별판이라고 예, 하셨죠? 그쵸. 단순히 그냥 저수지의 개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란티노 문화? 예.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DVD 타이틀일 것 같아요. 특히 뭐 요번에 킬빌 같은 경우 네. 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다시금 타란티노에 대해서 좀 그 사람이 어떻게 영화를 출발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네. 이 DVD 타이틀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네. 좀 이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게 한국에 DVD가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10주년 기념판하고 그냥 그 예. 저수지의 개들하고 10주년 기념판을 사셔야 제가 예. 말씀드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저수지의 개들을 사시면 예. 요즘 뭐 할인 행사도 해가지고 네. 뭐 싼 맛에 그걸 사시면 예. 예, 영화만 보시는 거죠. 아 네. 네. 근데 혹시 지금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야 판매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을 위해서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절대로 그건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민도견의 DVD 만담은요 DVD가 지금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는 어떤 한 매체로 그 하나의 통로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부록이라는 부분이 또 다른 비디오나 혹은 극장에서 볼 수 없는 그런 DVD만의 특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DVD에 있는 부록 혹은 DV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정확히 잘 낚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그런 낚시꾼으로서 민동현 감독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민동현 감독 그 지우개 따먹기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좀 더 자세한 소개를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단편 영화 감독으로 기억되고는 있지만 현재는 무엇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예, 뭐 제가 잠깐 그 약간 홈쇼핑 분위기로 이렇게 방송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죄송하고요. 아, 예, 정말. 뭐 제가 방송이 처음이라서 예, 그 저는 그 지금은 그 영화 아카데미에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2년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단편 영화들을 뭐 지우개 따먹기 그리고 지금은 뭐 스타가 되신 그 문소리 양과 함께 그 외계의 19호 계획이라는 참 그 그분은 참 안쓰러워할 그런 영화를 또 한번 찍었고요. 예. 네. 그 그런 나름대로 그러니까 저는 좀 다양하게 영화들을 찍고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없는 이런 놈은 없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바람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예. 언젠가 또 장편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셔서 우리 민동현의 DVD 만담뿐만이 아니라 저희 그 시네필 인터뷰에서 예. 또 모시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굉장히 유쾌하게 만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저스지 계대 중에서 스틸러스 윌의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Stuck in the middle with you. 민철호 씨, 이 곡은 어땠나요? 머리카락이, 빠지던 머리카락이 잘 안 나려고 할 때는요, 그렇게 신나는 강렬한 곡보다 오히려 이렇게 부드러운 곡이 더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잖아요. 누굴 엄청나게 구박하는 것보다, 해라 해라 구박하는 것보다 부드럽게 타이르고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넬 때, 그때 일이 원래 잘 풀리잖아요? 러버스 콘서트였는데요. 영화 친이친이에 삽입되어 있는 박준용, 김준식, 어성직, 권지현 씨가 신청하셨고 또 경기도 안성시의 박준영 씨가 군대 가기 한 열흘쯤 남았을 때 이 곡 들으셨는데 그때 그 순간 음악이 끝날 때까지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었죠? 네, 다시 들으니까 어떠세요? 백대현 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백대현 씨, 열심히 준비한 시험에 낙방하셨다고요. 2004년 밝은 뒤에 처음 치른 시험인데 마음이 쓸쓸하다고 하셨어요.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방황하고 싶네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방황하는 기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붙으면 그 재미없어요. 그러면 백대현 씨가 지금 시험에 떨어진 분께 재미없어요라고 말씀드린 거 굉장히 죄송하지만 사실 그러면 정말 씁쓸한 거 모르거든요. 저도 여러 시험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데 그래야지 좀 사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반드시 방황하고 나서는 백대현 씨가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백대현 씨는 아주 자상하게도 자기뿐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어요. 백대현 씨도 힘내시고요. 분명히 혼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성찰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힘내십시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박영희 씨가 신청하신 곡입니다. 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꾸 떨리기만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참 보면요. 다들 나는 요즘에 이래요. 괴로워요. 마음 뒤숭숭해요. 하면서 그 뒤에 스스로가 내린 결론과 스스로의 해답들을 다 찾아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전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희 씨? 자, 응원하는 마음에서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인디안 썸머에서 제시카가 부른 그 곡, 제목 잘 모르겠다고 하셨죠? 제목은요, Lost Without Your Love입니다. 이 곡과 함께 오늘 FM 영화 음악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원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 always thought that I could make it on my own. Since you left a heart and make it through the day, the tears get in the way, and I need you back to stay. I wander through the night, I search the world to find the words to make it right. All I want is just the way it used to be. just the way.